조선직업처홍동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전국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이 마련한 조선직업처홍동맹 제7차 대회 기념호 전기기관차 증정식이 23일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시안의 노동자 직맹원들,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증정식에 참가했습니다. 증정식에서는 보고에 이어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기념호 전기기관차 증정서가 철도운수부문 일꾼에게 전달되었습니다.